진짜 울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 근실이 장난스레 한 대 물었어 멈춰 서면 넌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점점 더 커지는 심장의 발걸음 어쩌면 내게 들릴 것만 같아 한 발 더 가까이 너에게 먼저 다가갈까 Oh boy yeah. come on come on come on 살며시 곱게 때려 너를 보면 두 볼에 살짝 입 맞춰줘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Oh yes I do 비밀 오늘은 이루어지길 기도해